페이스북을 보다가 지난주에 그 중앙일보하고 그 한국정치학계가 그 미국에서 행한 정치 성향 테스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경한 그런 테스트가 있길래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진보가 0이고 보수가 10,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5를 기준으로 중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평균 점수가 5.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중도에서 약간 그 우편으로 보수 쪽으로 치우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치적인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3.5, 3점이 나왔습니다. 그 중도에서 이 진보 쪽으로 치우친 그런 정치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만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가 링크된 곳을 또 보니까 그 정치 성향 테스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내지수, 인내지수라는 그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잘 참지 못하고 또 화를 낼 때도 사실 적지 않은데 점수가 9.15가 나왔습니다. 이 점수는 거의 인내심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에게 주는 점수인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 실제로 내 모습 그대로 거기에 표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기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인내하지 못해서 후회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하나인 인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대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참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이를 그르친 적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사성어 가운데 한자로 조장, 도울 조에 자라게 하다라는 장이 합쳐진 말이 있습니다. 동양 고전인 그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 맹자가 제자인 그 공손추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무엇이든지 억지로 무리를 해서 조급한 마음에 조장해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벼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뽑아올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그 벼를 뽑아올린 뒤 집으로 돌아가서 버젓이 자기 아들에게 아직도 벼가 자라지 않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벼싹이 자라도록 자기가 그 벼를 조금씩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이미 벼싹은 말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논에 가서 벼가 얼마나 자랐는지 지켜보다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소원과 달리 벼가 그렇게 눈에 띌 만큼 빨리 자라지 않자 빨리 자라라고 벼를 그렇게 뽑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일화를 들려준 다음 맹자는 조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벌리는 것, 바로 그러한 유혹을 조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히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어떤 일정한 수준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당장 결과 보기에 급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조장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들을 다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조장의 유혹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전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까지는 바르고 착한 마음과 그리고 인내가 기다릴 줄 아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끝에서 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 문화가 특히 그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결되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셨다시피 우리의 믿음 또한 성숙하기 위해서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한결같이 꾸준히 행하는 것이 또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도 마치 유행을 따르듯이 믿음 생활 동안 신앙 생활 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야고보서의 서두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야고보서 기자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친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간 뒤 그 산 아래서 밤낮 40일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안에 머물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과 달리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세 형인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안심시킬 그런 신을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견디다 못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들의 그 조급한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또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 또한 시야에 보이지 않으니 초조한 나머지 당장 안전을 구하고 위안을 줄 무언가를, 어떤 것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또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야고보서 기자는 8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기자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다시 너희도 그렇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의 토양은 석회질이 많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기가 되어서 이른비가 내려야만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농부들은 그때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농부가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린다면은 그 한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른 비가 내려올 때 기경한 밭에 씨앗을 뿌려 하며 늦은 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이 뿌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른비와 늦은비를 어김없이 알맞은 때마다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서 힘써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올곧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앞선 욕심에 당장 성과 결과를 보고 싶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분명히 열매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씨앗이 열매가 맺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그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고의 세월을, 슬픔과 절망의 세월을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또 때로는 힘들어서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그들이 지닌 확신대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과오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외부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끼리도 떨어지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연인들끼리도 부부끼리도 서로 잘못을 전가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무엇인지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힘들어지면은 상대방의 자그마한 실수, 잘못 하나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판단하는 테스트 가운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조직, 그 모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고 가늠하게 하는 테스트입니다. 친구 관계이든 연인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얼마나 긴밀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쳐온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 또한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목이 마를 때, 갈증이 허덕일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굶주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과연 다른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그 감격, 그 감격이 어느새 희미해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불평과 원망을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103편 8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또한 주 안에 모인 형제자매들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며 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와 여러분들,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끝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마디를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거기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love is, rebased, 뭐라고 수많은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내리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바로 이것,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열매,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욥의 인내를 듣고 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 환란도 순차적으로 숨 돌릴 틈을 좀 가질 만큼 그렇게 하나씩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립니다. 목숨만 겨우 건진 채 병으로 하루하루를 최악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내도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라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내도 욥을 떠납니다. 욥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라고 다그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욥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욥 또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뿌리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한번 내미신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